리영호 외무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리아랍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신한돌세의 점에서 왈리두알 무알림 내각 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민상에게 25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선대 수령들께서 마련해 주신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훌륭히 강화 발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, 영토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하면서 축전은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 이날 리영호 외무상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리아랍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신한돌세의 점에서 왈리두알 무알림 내각 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민상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